HUBS 에어 허브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설렘 가득한 여행의 시작을 함께할 승무원 박예린입니다. 저희 에어허브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고 길었던 중간고사가 끝이 나고 에어허브스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 노란 은행과 붉은 단풍이 온 세상을 물들여놨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을 타고 거리에 사뿐히 내려앉는 걸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단풍잎이 예쁘더라고요. 오늘의 여행지는 단풍하면 떠오르는 나라랍니다. 저희 비행기는 한양대학교를 떠나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단풍의 나라, 캐나다로 떠나는 HY23편입니다. 저희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 50분경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캐나다를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일라이저 우드의 24-7-365 Ain't an hour that rolls by I love you 24-7-365 Give you my name if you wanted to Key to my heart if you wanted to And I hope and pray that you stay right here Till we're old and gray in our last few years I'm on a knee, I just need a yes A couple kids and a picket fence Share the memories like an open book Every page I read is Obvious that all of this is right Cause it's been 3 years and 6 whole months Since I saw your face that night It took 5 seconds to fall in love And 2 more to make you mine Now it's 4 in the morning, sun setting 7 minutes with you and it's heaven Ain't an hour that rolls by I love you 24-7-365 승객 여러분이 비행하시는 동안 심심치 않도록 저희 에어허브스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바로 2016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도깨비의 명대사 중 하나죠. 당시에 대유행을 했던 도깨비의 몇몇 장면들은 캐나다의 퀘벡시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중 도깨비 공유가 고려를 떠나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퀘벡이라는 설정이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니까 100년도 전에 이미 공유가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공유가 퀘벡을 오기 위해 신기한 능력으로 넘나들던 빨간 문은 퀘벡의 뿌띠 샹플랑 거리에 있는 평범한 문이었는데요. 도깨비가 방영되고 난 뒤 구글 지도에 고블린 레드 도어로 등록되고 한국인들만의 관광지로 변했답니다. 그래서 빨간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으면 캐나다 사람들이 저기서 왜 사진을 찍고 있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네요. 이곳 이외에도 도깨비 언덕, 투르니 분수, 크리스마스 상점 등 도깨비의 촬영지들이 퀘벡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도깨비의 인기가 대단했죠. 김고은이 공유에게 저 시집갈게요 아저씨한테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던 계단은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찬열과 펀치의 Stay With Me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 턴인 헤어나올 수 없어 제발 homie 내 인연의 끈이 넌지 기다린 네가 맞는지 가슴이 먼저 왜 내려앉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네가 사는지 내 안에 숨겨왔던 진실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 이제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여행지는 바로 밴쿠버예요.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 밴쿠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원, 스탠리 파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일순위 관광 명소예요. 도시와 어우러진 새파란 바다를 보고 있으면 낭만이란 게 폭발해버리죠. 스탠리 파크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일방향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곳은 다시 못 돌아오니까 여유롭게 눈에 다 담아두면서 둘러보세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 그린빌 아일랜드예요. 이곳은 차로도 갈 수 있지만 아쿠아버스를 타고 바다 위에서 풍경을 바라보며 가는 걸 추천해요. 그린빌 아일랜드는 과거에는 공장과 창고지대였던 곳이에요. 지금은 창고 건물들을 개조해서 퍼블릭 마켓으로 탈바꿈했답니다. 과일부터 해산물, 푸드코트 등 다양한 먹거리가 우리를 반겨주니까 꼭 배를 비워두고 가세요. 퍼블릭 마켓에서 먹거리를 잔뜩 사들고 나와서 풍경을 바라보며 맛있게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답니다. 밴쿠버에서 도심을 즐겼다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높이가 53m, 너비가 790m에 달한다고 해요. 가만히 폭포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랍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도 든답니다. 빅나티의 밴쿠버 It's been 6 years and hone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 I'm getting paranoid cause you're still here Always in my voice, yeah, I'm on tour Following your voice It's been 6 years and hone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 I'm getting paranoid cause you're still here Always in my noise, yeah, I'm on tour Following your voice 어떤 가사를 쓰고 결국 네에게 쓰게 돼 어떤 친구를 만나도 네 생각에 엉망이 돼 네가 없는 서울의 밤 거리를 걸을 때 너는 잠에서 지금 맞게 꺼니해 가끔은 네가 너무 그리울 때 연락을 했다가 또 지우는 게 맞게 꺼니해 어쩌면 오지랖일 수도 있겠다 싶어 보냈던 카톡을 지워 그냥 잘 사겠거니해 하다가도 항상 이상하게 밝은 네가 주보단 우주가 아직 익숙한 내가 행복했음 해 Cause I'll be your best friend Maybe boy Whatever, forever and ever 울어도 돼, 들어도 돼, 기대도 돼 잘못해도 돼, 포기해도 돼 보기 좋게 안 꾸며도 돼 Just be yourself 있는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Vancouver 네가 있는 곳으로 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ll scuba dive Vancouver 네가 있는 곳으로 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오늘의 경유지"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는 현재 오늘의 경유지인 광주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도 오고 시험도 끝났는데 단풍 구경 한번 가야죠. 광주에서 11월 중순까지 회담숲 가을 단풍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물론 경기도 광주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까 주말에 쓱 다녀오기 좋아요. 내장 단풍, 당 단풍, 노르웨이 단풍 등 400여 품종의 형형색색 단풍들이 숲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가을 공기 맡으면서 여유롭게 숲속을 거닐며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 편안하게 모노레일을 타고 단풍을 구경할 수 있어요. 입장권은 꼭 사전에 인터넷 예매를 해야 해요. 성인 기준 1인당 11,000원입니다. 이미 9월 20일에 예약이 오픈돼서 거의 모든 날이 매진이지만 취소표가 꽤나 많이 나와요. 특히 전날에 취소표가 많이 풀리니까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해보세요. 저도 취소표를 잡아서 다녀왔답니다. 11,000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 했었는데 회담숲에 들어가자마자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단풍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광주까지 갈 시간이 안 되신다면 서울숲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학교에서 따릉이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단풍축제가 열리는 건 아니지만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숲이 정말 예쁘니 꼭 한번 가보세요. 은행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단풍과 은행은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니까 늦기 전에 꼭 보고 오자고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9 o'clock on a Saturday. A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but it's sad and it's sweet and I knew it complete when I wore a younger man's clothes.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ell, we'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and you've got us feeling all right. '푸르른 봄, 청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청춘을 보내고 있나요? 아름답게 빛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은 어두울 수도 있죠. 세상은 청춘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으니까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흔들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에도 청춘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이니까 소중하게 보내야죠. 청춘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역시 여행이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예요. 어릴 땐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나만 책임질 수 없죠. 성인이 됐지만 아직 어른이라고 부르기엔 미숙한 지금. 어떻게 보면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저도 요즘 들어서 나를 위한 시간들을 많이 못 보냈더라고요. 인생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보내야겠어요.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나봅시다. 온전히 나를 위한 여행을.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릴지 고민하는 여행보다는 내 사진첩에 어떤 사진을 담아둘지를 고민하는 여행을 하는 거죠. 유명한 곳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곳을 가는 그런 여행. 어른이 되어 다시 청춘을 되돌아봤을 때 추억할 수 있는 여행 한 번 정도는 다녀오는 거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청춘이니까요. 다니엘의 은방울. 시간을 내 맘에 꼭 가득 안고 살아. 지난 세월에 커져버린 그대가 나의 꽃이 되어 짙어져버린 오늘이 그대에게 고마워. My love is a flower in your hands. 우리의 시간이야. I'll give you something unforgettable. 영원한 마음이. 시간들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면서 새하얀 모습으로 내가 좋아. 아아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 지금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는 단풍의 나라라 불리는 만큼 알록달록한 메이플로드가 정말 아름다워요. 특별한 단풍 명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메이플로드가 펼쳐져 있으니 단풍 구경도 다녀보세요. 한국의 단풍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덧 10월이 끝나고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2학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나온 2023년도 너무나 아름다웠겠지만 다가올 시간들을 더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어업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설레는 비행을 함께한 기장 한태준, 승무원 박예린, 그리고 관제탑에서 저희의 비행을 도와준 문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